햇살 속에 걸어가 바다한 시선 속에 너와 나 두 손을 꼭 잡고 잡고 yeah 돌아보면은 참 아득해 넘어온 시간의 길 위에 그 모든 날 그 모든 날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처음이라는 승기를 해내고 마냥 외롭고 불안한 날에도 같은 멈춰서준 한 사람 네가 전부 있어줬잖아 잠이 잤어 문득 들게 됐지 이 생각 이 밤을 따라 밝혀져 빛나는 코스를 향해 너와 함께 가는 중